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은 조금씩 날짜가 바뀝니다. 네, 올해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부활주일과 우리 교회 창립일이 비슷한 시기가 되어서 이렇게 부활주일과 또 교회 창립 22주년 기념주일을 함께 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며, 또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이 다시 한번 우뚝 서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부활의 신앙으로 우뚝 서는 신앙 공동체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뚝 서는 신앙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설교에서 이 바이올렛이라는 화초를 키우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화초 이야기를 제가 중간중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두어 달 전에 주위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이 바이올렛 이 잎을 줄기째 잘라서 화분에 꽂아놓으면은 그 잎이 또 뿌리를 내려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저희 집사람이 화분과 흙을 사다가 거기다가 꽃잎을 네 개를 잘라서 심었습니다. 근데 심은 후에 보니까 이상해요. 잎과 줄기가 점점 힘이 없어지더니 보니까 쭉 쳐져서 그냥 바닥에 누워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막 심어서 그랬겠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쓰러진 채로 몇 주를 가는 거예요.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잎 세 개가, 네 개 중에 세 개가 언제 쓰러졌나 싶게 아주 꼿꼿이 힘있게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데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 잎들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자리를 잡았구나. 그런데 마음이 좋지만은 않은 게 아직도 잎 한 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세 개는 힘있게 뿌리를 내려서 아주 꼿꼿이 서 있는데 잎 한 개는 축 늘어진 채로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었나? 포기해야 하나? 이대로 끝나는 건가? 또 한 가지는 아니야.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한 보름을 더 기다렸는데 그냥 보름 동안도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잎은 점점 말라가고 그리고 이제는 거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나다니면서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지난주에 물을 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두 달 동안 쓰러져서 죽은 것만 같았던 그 잎이 밤 사이에 완전히 소생이 되어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걸 보는데 제 입에서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 잎 하나가 그렇게 기특하고 대견한 거예요. 오묘감이 이 잎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두 달 동안 쓰러져서요. 축 쳐져가지고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우뚝 서가지고요. 여러분, 이 화초 잎 하나는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그냥 저 길가에 밟히는 게 이 화초 잎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찮은 화초 잎 하나도 죽은 줄 알았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걸 보는 사람의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 소생한 바이올렛 이 잎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는 나는 오늘 이 잎 하나 살아난 것도 이렇게 기쁜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젠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이 잎 하나 살아난 것도 이렇게 기쁜데요.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이 소생한 잎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은혜 받은 것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화초에 심겨진 이 화분에 심겨진 이 나뭇잎처럼 우리도 이렇게 쓰러져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마냥 즐겁고 마냥 신나고 마냥 환희 넘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몰려와서 힘들고 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밀려온,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마냥 좋고 즐거운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우리 모든 공동체들도 시험과 세파로 쓰러져서 야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나 보다, 그런 때가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이기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에는 이 죽은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때에 강력한 소망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죽었다가 살아나셨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잎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나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공동체도 이렇게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과 이 소생의 능력이 우리 온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는 부활의 신앙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으라. 믿되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 바이올렛 잎을 다시 사는 것을 보기까지 아주 결정적인 조언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어떤 분이 조언하기를 이렇게 조언하세요. 이거 심어놓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이거 심어놓고 나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어놓고 잊어버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언젠가는 자랄 테니, 언젠가는 뿌리를 내릴 테니 이게 살까 안 살까 조바심 내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조바심 내지 말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잎 하나 사는 것도요, 믿음이 있어야 살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이게 왜 안 살지? 물이 부족한가? 조바심을 내고 물을 그냥 잔뜩 줘버리게 되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안타까워하신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이 이걸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 후에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한 일이 뭔가 하면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천사들의 말에는요 책망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책망입니까?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제발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믿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오늘 누가 그랬느냐?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간 여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보니까 아직 어두울 때에,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아직 어두울 때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두움은 시간적으로 어두운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어두움은 이 여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한 이들이 왜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움에 있는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어두움에 처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똑같은 신앙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신앙이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같은 신앙이라도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믿는 신앙은 상황이 어떠하든 그 신앙이 어둡지 않습니다. 빛을 발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한 예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그가 종교개혁을 하는 가운데 이 종교개혁이 너무나 너무나 힘들고 바위에 계란치기입니다. 중세교회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너무나 안 되니까 낙심하고 컴컴한 얼굴 그렇게 집에 돌아오니까 부인이요 상복을 입고 상복 예. 이 초상집에 가는 상복을 입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걸 본 루터가 누가 죽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네, 우리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말에 루터가 불같이 화를 했으니 어떻게 그렇게 불경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어? 막 화를 냈어요. 부인이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신다면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둡습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당신 얼굴이 어둡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어둡습니까? 우리 얼굴이 왜 어둡습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주님은 살아계신대요.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어떻게 걱정 근심을 전혀 없는 삶으로 이길 수가 있나요?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어두운 얼굴 하지 마세요. 컴컴한 얼굴 하지 마세요. 그는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죽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는 거예요. 또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11절 이하를 보세요. 20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바깥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 왜 우느냐 물어보니까 마리아가 내 주님의 이 시신이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웁니다. 무덤에 우리 주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여러분 14절 보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마리아가 울다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울고 있는 마리아 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 뒤로 돌았는데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오늘 말씀 뭐라 그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볼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신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뭐 때문일까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안 보입니까? 아니에요.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신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옆에 와서 계신 내 옆에 와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옆에 와 계셔도 여전히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큰 낙심이 있습니까? 큰 절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옆에 와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옆에 와 계세요. 중요한 것은 왜 안 보이느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셔야죠.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기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내 옆에 와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내 삶의 부활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부활을 기대하라. 이것이 부활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내 삶의 부활을 기대하라. 한번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부활을 기대하라. 다 따라 하세요. 내 삶의 부활을 기대하라. 여러분 얼마나 벅찬 사실입니까? 언젠가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이 불교의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그 불교도들이 너무나 좋아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그것이 시가를 진행할 때에 많은 불교도들이 그 뼈에 그 죽은 뼈에 엎드려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던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저 석가모니의 뼈를 발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한 조각이라도 발견했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죽음에서 떨쳐 일어나셔서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위인들은 무덤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무덤에 찾아가서 그 종교 창시자의 혼을 느끼려고 하고 그 무덤에서 발자취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1절 이하를 쭉 보시면 1절 이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무덤이란 단어입니다. 무덤. 한번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2절도 보세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3절도 보세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갈세, 4절에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이르러, 6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무엇을 말합니까? 기가 막힌, 여러분 지금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은데 이 예수님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무덤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속 무덤을 들락거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어디 계신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이나 고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그 마리아 뒤에 계셨습니다. 옆에 계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나약하게 죽은 시신으로 무덤에 누워 계신 분이 아니라 무덤 바깥에서 지금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마리아 옆에서 그를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저 갈릴리로 제자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삶의 무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 있는 내 등 뒤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에서 기대하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기대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내 삶에서 부활을 얼마나 기대하셨습니까? 저는 매년마다 이 사순절 고난주간 이 부활절에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순절이 되면요,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면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한 어려움이.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아주 특별한 어려움, 특별히 괴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깨달아진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특별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 삶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 여집사님이 남편이 아주 큰 중병으로 너무나 큰 고통에 있는데 집안에만 누워있는 거예요. 이때에 이 집사님이 부활절 성찬예배에 참여해서는 문득 우리 남편에게 성찬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성찬받을 그 떡과 포도주를, 떡은 이 손수건에 싸고 포도주는 조그마한 병에 넣어서는 그걸 가지고서는 성찬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남편에게 그 성찬 떡과 포도주를 뒤밀었어요. 목사님도 아닌데 그걸 내놓으면서 이것이 오늘 부활전 성찬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몫을 받아왔어요. 이 떡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살을 찢어서 영생하라고 주신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 포도주는 당신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예요. 이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오늘 주님의 위로와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집에서 떡과 포도주를 갖다가 그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에게 성찬을 할 때에 이 남편이 너무나 그 사랑과 믿음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이삭이 남편에게 너무나 큰 평안과 이 기쁨이 찾아와서 그 고통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의 참된 기쁨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 여러분 삶에서 놀라운 부활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을 기대하세요.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큰 기적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 한번 권면하세요. 부활을 기대하십시오. 부활을 기대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기독교를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둥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만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중요해도 이 부활의 소식, 이 부활의 기쁨을 나 혼자만 간직하면 우리 안에만 있으면 이 예배실 안에만 있으면 이 부활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이 부활은 증거되어져야 돼요. 나누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시잖아요. 16절에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라삐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그 다음 17절 보세요.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뭐라 그러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들고 싶지요. 어떻게 만난 예수님인데요.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던 예수님을 붙들고서 몇 시간이고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를 붙들지 말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나 좋지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만 알고 나만 갖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내 것으로만 붙들어 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그 다음 말씀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뭐하라는 거예요? 가서 뭐하라는 것입니까? 네가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만 갖고 있고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증거하고 나눌 때에 참된 부활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참된 신앙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따가 저 바깥에서 부활절 계란을 드릴 겁니다. 그거 이 부활절이니까 이 맛있는 계란을 오늘 이 부활절에 먹으라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이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증거하라고 전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화초 분갈이를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화초를 키우다 보니까 꽃이 여러 번 피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연말이 되니까 이 잎이 아주 무성하게 잎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잎은 많아졌는데 꽃대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희한하게. 야, 왜 이 꽃대가 올라오던 게 안 올라오느냐. 근데 바로 그 즈음에 잎 분갈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잎을 따내는 거죠. 잎을 이렇게 밑둥에 있는 잎을 따냈습니다. 또 우리 몇몇 교우들이 저자 바깥에 놓으니까 그 잎을 따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성하던 이 밑부분이 휑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잎을 그렇게 따서 나누었더니 그 다음에 꽃대가 올라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꽃이 올라오더라니. 지금 어떤 이 화분 하나는 20송이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깨달은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가지고만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좋으십니까? 구원이 좋으십니까?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전하고 나누고 증거할 때에 내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계란을 주고받는 풍습의 유래가 있습니다. 저 유럽에서 십자군 원정,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로자린드라고 하는 그 가문의 부인이 남편이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전쟁에 나간 그 사이에 이 마을에 폭도들이 와서 재산을 다 빼앗고 위협을 하니까 그만 그 마을을 떠나서 저 산속 이름 없는 동네로 피신을 했어요. 다행히 그 피신한 동네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어서 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과 이제 이별을 했죠. 소식이 닿지 않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인이 마을 사람들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계란을 삶아가지고 그 계란에 색칠을 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 이 로자린드 가문의 가훈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이 부활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그 가난한 여인이 부활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고 이 부활절의 그 계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계란을 받은 한 소년이 멀리 살았던 그런 소년인 것 같아요. 이 소년이요, 그 계란을 먹지 않고 가다가 한 병든 그 군인을 만나서 그 군이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그 군인에게 그 계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인이 그 계란을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계란에 쓰여있는 그 문구가 자기 가문의 가훈이었던 이가 누굽니까? 이 부인이 잃어버린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그만 부상을 당해서 병들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내도 없어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 부인이 부활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고 그것들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뜻하지 않게 그 계란을 받아든 그 남편이 그것을 받아들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 두 내외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는 풍습의 유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참된 부활이요, 능력의 부활이요, 기적의 부활이요, 내 삶의 부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만 이 부활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